미래에 대한 두려움. Angry, hungry. Yes, I'm hangry. 매일이 잡으리. 미래 개뿔. 나는 없었어. 그리고 또 내게 조차 없었어. 아직 우리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있기에. 자, 이제 그 차가운 눈물을 닦아. Come back home. 그 시간은 허비해. 내 피땀들은 정직해. 자, 이제 그 터프에 내 이름 바꿔. Come back home. Trying to meet a guy in the air. Try, it's a good time.